거짓 불안은 우릴 믿어 번쩍일 혼란 속에 숨 뻗어 Whisper Whisper Yeah Trust me Trust me 변치 않는 믿음은 내 목이 마를 것도 애 같아 진심은 영원히 소중했어 너에게 날아가 Ooh yeah 알려주고 싶어 Please don't go away Hold on 싸우고 채우고 누가 너랑 말하고 싶어 장난치는 게 아냐 시간을 보아 잠깐 결과 뻔해 백점 답에 너만 있어 변함없는 나이 되니까 우린 절대 이뤄질 수 없을 거라 거짓말들 속에 상처 입은 너와 나 운명인데 oh well 거짓 말나 우릴 믿어 반짝여 혼란 속에 숨 뻗어 Whisper Whisper Yeah Trust me Trust me Yeah 거짓 말나 우릴 믿어 반짝여 혼란 속에 숨 뻗어 Whisper Whisper Yeah Trust me Trust me Yeah 뛰어 긴 거짓들 속에서 너에게만 틀린 속삭임 밀을 테니까 너에게만을 알려주고 싶어 Please don't go away Hold on 이게 다 혼자 말해 작은 미라 생각말라 순간에 이끌린 거짓말이 아냐 아무나무 너와 내 마음은 전화 변함없는 나일 테니까 우린 절대 이뤄질 수 없을 거라 거짓말 속에 마주보는 너와 나 운명인데 oh yeah 거짓 불안아 우릴 믿어 반짝이 혼란 속에 손 뻗어 Whisper Whisper Yeah Trust me Trust me Yeah 거짓 불안아 우릴 믿어 반짝이 혼란 속에 손 뻗어 Whisper Whisper Bye.